신실한 마음을 주고받았지. 처음 느낀 사랑의 눈길에 시간 흐르고 마음 달아올래. 그대 난 몰라요. 그대 만난 순간 나는 어찌할까. 마음 설레요, 쩔쩔 맸어요. 사랑해요 내 사랑, 사랑해요 어쩌면 좋아. 그대 사랑해요 내 사랑, 사랑해요 어쩌면 좋아. 힘 넘치세요. 진실한 마음을 주고받았지. 처음 느낀 사랑의 눈길에 시간 흐르고 마음 달아올래. 그대 난 몰라요. 그대 만나는 순간 나는 어찌할까. 마음 설레요, 쩔쩔 맸어요. 사랑해요 내 사랑, 사랑해요 어쩌면 좋아. 그대 사랑해요 내 사랑, 사랑해요 어쩌면 좋아. 좋아.